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와 그 일당의 방해 책동으로 바닷속에 3년 동안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가 3월 31일 목포항에 도착했습니다. 4월 2일에는 수많은 각계층 주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나머지 시신들을 하루빨리 찾아낼 것과 참사의 진상규명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세월호의 목포 입항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변인들도 조사가 공개적이어야 하며 선체 조사위원회가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